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의 전문을 전승절에 점하여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